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런던 포커스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너스입니다. 네, 저는 보노입니다. 예, 날씨가 추워졌죠? 예, 지난주에 겨울이 됐어요. 첫눈을 맞았어요, 저희가. 아, 어, 맞으셨어요? 예, 저희는 첫눈 맞으러 나갔어요, 밖으로. 아, 새벽에 오지 않았나? 아니요, 저녁에 왔어요. 아, 수요일 그래요? 저녁. 아, 진눈깨비죠? 네, 아, 진눈깨비. 예, 저는, 저도 예, 그런 거 살짝.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도 그 연인들끼리는 첫눈 오면 뭐 만나자, 아,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어떤 걸 첫눈으로 쳐야 되는지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한 10분 오다가 만 거를 첫눈으로 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진눈깨비, 그러니까 비랑 섞여서 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매한데, 네. 저희는 그때 코스코 가려고 마침 장을 보려고 가던 길에, 네, 비가 갑자기 눈으로 바뀌어서, 네, 진눈깨비인데 이제 의미를 그 부여해서, 아, 네, 첫눈이다 하면서 이제 애들이랑 맞으면서 이제 카트를 밀고 들어갔는데. 아, 저도, 네, 그냥 하얀 거 내리면 첫눈이죠, 뭐. 첫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네, 좀 애매하죠. 근데 또, 기운이 또 확 올라가서, 오늘 올라갔나요? 아, 오늘은 예, 좀 덜 추웠나요? 예, 오늘 덜 춥고, 이제 뭐, 내일 더 올라간다고 하고. 아, 그래요? 인디언 썸머인가요? 인디언 썸머라고 하기엔 좀. 네, 근데, 그, 장기 예보를 보니까, 11월 뭐, 한, 중순까지도, 눈은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근데 새벽은 추워, 너무 추워요, 새벽에는. 아, 새벽 춥죠. 예, 저희 그 일교차가 너무 커요 지금. 히터 어떻게 트셨나요? 아마 세팅돼 있을 텐데. 예, 저희는 전기장판을 깔고 자거든요. 예, 정말 추울 때는 히터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 여기 책상이 창가에 있는데, 예, 밤에 앉아 있으면 손발이 시려워요. 이 외풍이 심해서. 아, 특히 외풍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캐나다 집이? 한국 집에 비해서? 아니요, 그게 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제 작업실은 꽤 네, 추워요. 작업실만, 네, 유독. 아, 딱 거기만요? 그래서 제가 그 거의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 안 입던 내복을 2년 전에 한국에서 공수해 와서, 네, 입었는데, 작년은 그래서 좀 덜 추워서 안 입었고요. 집에 계실 네, 때요? 예, 예. 오, 집에 방만 추워서. 내복을 집에. 예, 예. 아, 예.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한겨울에도 반바지 반팔이었거든요. 보일러 틀어놓고. 예, 예. 한국은 이 바닥이 뜨거우니까, 바닥에서 연기가 예, 예, 올라오니까 바닥이 차갑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맨발로 반바지 반팔 입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는데, 여기는 난방이 이렇게 바닥이 온돌이 아니고 그냥 바람으로 데워주는, 네, 그냥 네, 따뜻한 바람으로 이렇게 전 집을 순환시키는 거니까 네, 효율이 되게 낮아요. 그쵸?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온돌이 좋긴 한데. 온돌 까신 집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캐나다에서? 아,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네, 저도 얘기는 예, 들었어요. 근데 어떤 집이 깔았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그러니까요. 그 차라리 뭐 뭐 에너지 값이 좀 덜 들면 네, 하고 싶죠. 따뜻하고 한국식으로. 저는 나중에 진짜 제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집에 한 온돌 깔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네,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깔아가지고 한번 시공해보면. 그게 사실 이 따뜻한 바람 이렇게 송풍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도 좋지 않을까요? 바닥도 따뜻하니까 좋고. 네, 아래가 따뜻해요. 이렇게 열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 한인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시공해주는. 못 봤어요, 토론토에서도. 아, 근데 네, 뭐 하신 분은 있대요. 네,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바닥이 여기가 다 평평하니까 네, 그게 바닥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시공을 네, 하면.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고 막 다 대공사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겠네. 완전히 바닥 다 뜯고서 네, 해야 되니까. 대공, 진짜 대공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을 때 그렇게 지을 때 그렇게 지으면 참 좋은데 네, 여기가 아무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다 조립식처럼 집을 짓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탁탁탁 나무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런 온도를 깔리면 좀 특별한 그게 필요하니까 네, 지을 때도 돈이 아마 되게 비싸게 들 것 같아요, 생각해. 아, 제 생각입니다. 아, 저는 온돌 집보다도 네. 그 여기는 뭐 어느 집이든 집이 다 지붕이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네. 돼 있는데 네. 한국식으로 평평하게 돼 있는 집이 요즘에는 좀 최근에 짓는 집들은 좀 그런 집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어느 쪽에서? 그 저는... 타운하우스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짓는 거 보면 네모난 좀 현대식으로 짓는 그런 집들. 근데 저기 리버사이드 가시다 보면 네. 거기 골프장 맞은편에 네, 네, 그쪽도 그렇고 거기 집 하나 늘 가면서 늘 보는 집이 있어요. 거기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평한 옥상 있는 옥상 있는. 근데 그 옥상에 올라갈 수 있나요? 전 그 왜냐면 한국 집들 보면 한국 옥상이 올라가잖아요. 예. 네. 꽤 쓸모가 많죠. 이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뭐 화단도 많고 예. 장독대도 높고 나름 로망이에요. 이게 네모난 옥상이요? 네모난 집이요? 네. 그냥 옥상을 뭐 이렇게 활용하는 그것보다도 그냥 네. 그 네모난 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아,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토론토에 있을 때는 이제 토론토도 요즘에 집값이 워낙 많이 뛰니까 네. 그 옛날 집들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그런 집도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모난 집들을 많이 짓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저는 이렇게 세모난 지붕의 집을 더 좋아하는데 네. 분위기가 옛날 집 같은 그런 집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현대식으로 된 네모난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옥상을 올라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여긴 눈이 많이 오면 이게 하중이 되게 무거워서 이렇게 네, 그런 얘기도 들었는 거잖아요. 네. 네. 자취할 때 한국에서 옥탑방 생활을 좀 해봤는데 네. 좋더라고요. 옥탑방이 뭐 물론 덥고 추운 건 있어요. 네. 근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제가 있던 옥탑방에는 네. 거기 이제 주인 아줌마가 그 평상 같은 거 갖다 놔서 아, 예. 나와서 앉을 수도 있고 네.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도가 꽤 그렇죠. 있어서 옥상 예.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옥상. 아 근데 네. 궁금한 게 그 산 한국에서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네. 밑에 내려다 보면 집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은 이제 집들이 대개 다 그런 이제 네. 평평한 이제 옥상을 네. 가졌는데 다 초록색 페인트로 칠해놓은 이유가 뭐죠? 아, 그 방수 페인트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냥 네. 단지 그냥 뭐 다른 색으로도 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다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뭔가 그 숲 아, 그런 효과를. 아, 그런 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통영에는 가면은, 예. 어느 집, 이렇게 일부분은 다 지붕이 주황색이에요. 아, 시에서 예. 지원해서 그렇게 옛날에 다 그렇게, 옛날 그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 이런 거 다 파란색인 것처럼 예.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아.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자연스럽게. 유행처럼. 자연스럽게 좀 통영 얘기가 나오는데 마침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네.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네. 그 통영하고 거제도 이제 여행기 이거를 그 탈북자들이 이제 국내 여행하면서 아... 마침 이제 그때는 통영하고 거제도를 여행하는 그 에피소드였는데. 네. 평소 같은 그냥 지나칠 영상이었는데 네, 이제는 저한테 저 이제 런던 포커스의 굉장한 네.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눈여겨봤어요 그 네. 영상을 뭐 1, 2부로 나눠져서 꽤 긴데 네. 정말 좋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관광지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외지인 입장에서 그 영상으로 보는 게 네. 물론 이제 좋은데 이제 다니는 거 네. 많이 찍어놨겠죠 영상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전에도 가고 싶었던 마음이 꽤 컸는데 네. 보고 나서 더 많아졌어요. 어디가 특히 인상 깊으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뭐 맛집도 가고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그냥 동네를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멋있게 그 아기자기하게 네. 뭐 벽화 그려놓고요. 네, 아 동피랑 마을 이런데 네. 네. 그런 거 다니는 걸 봤는데. 네. 그냥 단순한 여행 그런 그 영상이 아니라 이제 탈북자들이 네. 이제 뭐 북한 얘기도 해가면서 아 북한엔 이랬는데 본인들이 만든 유튜브인가요? 아니요 그게 무슨 채널이었을 거예요. 아 방송이요? 예 방송사 채널인데 케이블에서 네. 어떤 채널인데 네. 이제 탈북자들을 네. 써서 네. 이제 여행 시켜주면서 네. 그걸 따라다니면서 찍은 건데 네.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도 재밌고. 네. 시각적으로 통영하고 거제도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스님이 되게 좋은 곳에서 나고 잘하셨구나. 나진 않았고요. 아, 그런가요? 예. 저도 뭐그 특히나 바다를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네. 되게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남해안은 그 동해안과 다르잖아요, 느낌이. 동해안은 마치 여기에 이렇게 호수처럼 가면 끝없는 수평선을 딱 바라보는 그런 광활한 바다를 보는 맛이 있다면, 남해는 그 섬들이 다 오밀조밀하게 있어요. 특히 통영, 거제 이런 데 가보면 그 주변에 섬이 엄청 많거든요. 크고 작은 섬이. 뭐 사람이 사는 섬도 있고 안 사는 섬도 있고 그래서 바다를 딱 보면 진짜 그 물에다가 이렇게 잔잔한 물에 무슨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얹어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풍경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게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저는 맨날 보고 살아서 그때는 몰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서울로 갔으니까 서울로 가기 전까지는 그런 거 별로 진짜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런 느낌. 이거 뭐 맨날 보는 거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뭐 이렇게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볼 때는 좋더라고요. 그러면 사시던 곳이 네. 그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 관광지 그쪽 뭐 걸어서 뭐한 5분이면 그런 데 다이얼스코 뭐 이런 동네였나요? 아니면 좀 그 떨어진 원래 거기 통영이나 거제는 워낙 작아서 그런 구분이 크게 없어요. 그럼 통영에도 네. 그뭐 해운대처럼 네. 그 고층 건물들 있고 다 그렇게 뭐 지어놓은 아니요. 동네도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파트들이요. 예. 제가 왜냐면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제가 딱 처음에 대학교를 갔더니, 서울 사람한테는 서울 아닌 곳은 다 시골이잖아요. 그런 거기다 뭐 통영 이런 데서 왔다 그랬더니, 다들 내가 뭐집 앞에 막 나가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초가집 같은 그런 데 사는 줄 아는 거. 아, 예. 지금 예. 이렇게 한국에서 거의 뭐 관광지로는 거의 뭐 탑3에 들 정도의 이 위상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엔 다들 몰랐겠죠, 그럼 네, 이렇게 그 될지. 정도까지는 예. 아니었죠. 예. 예, 그 당시에도 전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 예. 예, 아무튼. 저는 서울 토박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골에서 온 친구들이나 굉장히 잘 이렇게 이해하고 감싸준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네? 막 깔보고 막 좋은 얘기 아, 아니, 뭐, 깔픈 그런 건 적은 아닌데. 없었는데. 네. 예, 아, 예, 뭐. 근데 아쉬운 소식 하나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요즘에 제가 이제 한국 뉴스가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예. JTBC나 이런 것을 이제 몇개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간장게장 먹고 식중독에 걸린 어떤 노인이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먹는 거는. 지금 이 최박 게이트 지금 이거 보도하기도 지금 부족한 시간에 지금 네. 아니, 근데 꼭 그런 거 하나 나오던데요. 아, 네. 예, 뭐손 사장님께서 잘 네. 근데 네. 요즘 그이 한국의 이 네. 게이트 문제가 네. 이제는 이 캐나다, 이제 뭐 미주, 캐나다, 한국 신문에도 거의 뭐 매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큰 이슈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일어나면 네. 제일 먼저 이제 컴퓨터로 그냥 밤새 이제 네. 떤 이제 그 JTBC에서 또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데, 네. 네. JTBC에 제그 정말 친한 친구가 정치부 기자로 있었어요. 정말요? 우와. 요즘 그 TV에 나오는 그 친구들은 아니고요. 네. 몇년 전에 네. JTBC에 정치부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는 지금 이 시국에 뭘 뭘 하고 있나? 하는데 지금 매일같이 좀 특종을 터트리면서 네. 매그 스포트라이트 받아가면서 네. 손 사장님 옆에서 같이 브리핑하고 지금 이거 얼굴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알려야 될 되는 때, 네. 뭐 하고 근데 있던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같은 회사인데 네. 중앙일보로 옮겼더라고요. 이제 정치 아, 사회부로. 신문 쪽으로요? 예. 어차피 아. 뭐 같은 회사라서 이렇게 쉽게 뭐 옮기는 모양인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치부, 뭐 사회부 이런 데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문화일보에 있다가 뭐 JTBC로 가면서 뭐 정치부에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친구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요즘에 어떤 취재를 하는지 제가 네.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창 그 살인 진드기가 기승이었는데 그거 이제 취재한다고 하면서 네. 직접 물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살인 진드기인데요? 예, 본인이 직접 물려서 이제 그 보도할 때 이제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보여줘야 한대요. 아, 직접 실험 대상이 돼서. 그래서 진드기한테 물리러 다닌다고 지금. 아, 정말 며칠 뒤에 보니까 예, 물려 있었어요. 예, 정말 기사 보니까 나오고 있었는데. 예, 저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아,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이 좋은 취재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게요. 한 명이라도 지금 더 아쉬울 때 좀, 그러니까요. 예, 좀 아쉽습니다. 뭐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뭐 중앙일보 가서 지금 맹활약 중이니까. 아. 네. 근데 중앙일보는 활약이 그 방송에 비해서는 되게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뭐 요즘에 그분 성함이 서복현 기자인가? 네, 그분 굉장히 유명해졌죠. 있잖아요. 네. 예, 뭐 세월호 취재 네, 세월호 때부터 예. 활약하셨고요. 아, 제 친구일 수도 있었는데. 아, 그 자리가. 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가 손석희 사장 앞에서 같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아, 방송에 그래요? 나와서. 네. 그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게 타이밍이. 예, 네,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방송 듣고 있으면 김 기자는 아, 김 기자 복귀해서 예, 활약해 주시고 그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정도는 그래도 돼야 기자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요? 예, 진정한 기자인 예.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EJ 지금 딱 틀어놓고 왔는데 집에 진짜요? 가서 진짜요? 저도 좀 전에 방금 듣다가 끊었어요. 예, 그거를 아껴두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밤에 조용히 이제 틀어놓고 일하려고, 다른 거 다 들었어요. 오늘 분량은 다 들었어요. 뭐 아, 그래요? 미오켓 듣고, 뭐, 하여튼 뭐, 다 듣고 왔는데, 그거 지금 남겨놨어요. 오늘 파파이스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오늘 거요? 보셨나요? 아니, 보세요. 못 보죠, 당연히. 뭐, 주기자도 나오고, 네. 근데, 요즘 뭐, 그, 오유에서 그거 보시고, 네. 되게 난리더라고. 되게 재밌다고, 이번 거는. 아, 이번 편이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그, 연설문 해주시던 네. 그 담당자분이 나오셨는데, 네. 그때 이제 1화 소개해 주셨는데, 아. 굉장히 그 연예인처럼 말씀 굉장히 재밌게 잘 하셔서, 막,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꼭 보세요. 파파이스 네, 알겠습니다. 맨날 다른 팟캐스트 선정만 해줘. 아, 근데, 그, 네. 아쉬워요. 그, 최순실 씨가 독일이 아니라 이 런던으로 오셨었으면. 캐나다로 왔었으면. 예, 이거, 아마 저희 팟캐스트가 거의 뭐 10위권 안에. 예, 바람 탓이 있었는데요, 그죠? 예. 예, 아쉽네요, 진짜. 요즘 그 독일 사시는 한국 교민들이 네. 서로 만날 때마다 네. 나누는 인사가 최씨 모녀 본 적 있느냐? 서로 묻는다고. 봤어요? 봤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아, 이쪽으로 오셨으면 이제 저희 집에서 몰래 또 숨겨드릴 수도 있고. 독점으로 또 이제. 네, 인터뷰도 하고. 네, 저희 방송에 야, 네, 모실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 예. 조용해서 숨기도 좋아요, 여기 뭐. 여긴 진짜 숨으면 모를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숨어서 하면. 예. 아, 뭐, 까두까두, 뭐, 이게 그만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끊이질 않네요. 더 충격적이게 나오고, 뭐, 당사자, 특히 뭐 청와대 이런 데서 부인할수록 그, 거의 뭐 보도가 거의 그 반박하고. 그러니까요. 더 큰 게 더 나오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는 게 나을 텐데. 괜히. 그럴 것 같진 않죠, 근데. 저도 그래서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사실 저는 그, 우리는 진짜 좀 입장이 편하잖아요, 의외로. 물론 되게 부끄럽고 되게 낯뜨거운 일이지만, 그래도 한국에 안 살고 일단 캐나다에 있으니까 뉴스를 건너서 들으니까. 근데 뭐, 아, 저희가 여기서 봐도 되게 암담한데, 뭐, 좀, 어떻게 보면, 네. 뭐, 터질 게 터진 거니까, 네. 언젠가는 또 나와야 될 게, 뭐, 시기 적절하게, 어차피 뭐, 정권 교체랑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이러다가 또 엉뚱하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보수 쪽에서 모셔와서, 또, 그 또, 글쎄요, 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가능성들이 있어서, 한편으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꽤 호재로, 좀, 이번 기회로 다 갈아엎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조마조마해. 회사 갈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볼까 봐.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아,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내가 다른 먼저 거를 얘기할 물어보면 뻔했진 않는데 괜찮은데, 이거. 이거는 그 트럼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사실 사실 그 진짜. 푸틴도 얼마나 그 황당한 그런 뭐 해외 토픽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일. 네. 이거는 김정은을 뛰어넘었어요. 아, 이거. 요즘에 김정은 짤방. 아, 저 그거 매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아, 누가 올리는지. 아니, 그건 좀 아닌데 하는 그러니까 그 그거. 짤방 그거 볼 때마다 웃긴데. 진짜 중독성 있더라고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예, 오늘도 이제 새로운 짤방 많이 올라왔는데, 움짤로, 그, 캡션이랑 같이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센스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 일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 제목 짓는 그, 아, 제목학원. 예, 좀 그거 네. 되게 좋아하는데, 예, 제목학원. 되게 좋아해서 정말, 진짜 막, 그, 역대급 네. 그런 것들은 아, 스크랩을 해놓으시나요? 저장을 해놓고 봐요. 아, 진짜요? 몇 개. 예.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 한국인들도 이 센스로는 안 지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안 돼. 그, 풍자라든지, 특히 그, 장돌이라는 그 아, 네코짜리 예, 만화는, 정말. 아, 그, 거의 뭐, 목숨을 걸고 그리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 근데 대단한 게 어떻게 그런,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 전혀 해가 악하지 않나 봐요. 압력이 없나 봐요. 되게 신선하고 전국을 찌르기도 하면서 통쾌하고 그게 그 표현력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머리가 기발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네 컷으로 네 정말 적나라하게 저는 그분 그린 것 중에서 그리시잖아요. 제일 웃긴 게 네. 요즘에 뭐 자주 나와요. 네. 그박 대통령이 눈에 힘주고 있는 그 컷이 항상 나오는 아, 이렇게 딱 정면으로 보는 그 쏘아보는 그 컷이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웃겨가지고 인상 빡 쓰면 이제 밑에서 다 기부 뭐 이러니까 이런 장면 툭 하면 나오는데 그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쩌다가 아참 요즘 이런 한국에 이런 재밌는 이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팟캐스트 순위가 안 오르죠. 아 특집으로 해야 돼요. 이거 거의 뭐 끝날 때까지 이 얘기만 하면 저희도 아마 예뭐 10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요즘에 코미디 팟캐도 그렇고, 다 뭐 이건가요? 교양 전부 다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나 봐요. 그 지금 한국 아니 분위기상 너무 커서. 그렇죠. 이게 너무 그 너무 진짜 다른 게 저기 비교가 어떻게 상대가 안 돼요. 아무런 어떤 주제도. 오늘 파파이스에서 되게 웃겼던 게그 김어준 총수가 지금 뭐 청와대나 이런 그쪽에서 네. 계속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보도가 좀 불리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다 사건으로 덮고 덮고 지금 이래 왔는데 네. 지금은 최순실이 최순실을 덮는다고 계속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걸로 덮어서 무마시켜야 되는데 더큰게 관련 소식이 계속 그걸 덮어주고 하니까 더 커지고 그 눈덩이 불어나는 것처럼, 예, 예, 아. 와. 정말 암담하지 않겠어요. 좀 뭐, 저라면 당연히 안 뽑았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그, 뭐, 부정투표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투표로, 네. 뽑아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뭐, 삐끼가 나오고, 호빠가 나오고, 점쟁이, 네. 뭐, 영생교, 교주, 뭐, 이런, 네, 사람들이 거의 뭐, 거의 모든, 뭐, 문화, 네, 체육, 뭐, 정치, 뭐, 안보, 외교, 모든,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주물렀던 거고. 되게 어이가 없는 사건이죠, 진짜. 아니, 그 분야 전문적인 지식까지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냥 좀. 근데 아직까지도 14%인가? 오늘. 네, 지지율이. 지지를 하고 있다니까. 뭐, 그분들이야 신경 안 쓰실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관심이나 있으신가? 그냥 뭐. 불쌍하다, 예. 이거죠. 뭐,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진보 쪽으로도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그 유명한 짤방 있죠? 그, 나라 팔아먹어도 나는 1번 찍겠다. 아, 네, 그 네. 시장 아주머니. 네. 짤방 굉장히 유명한데. 뭐 그렇게까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콘크리트는 진보 쪽에 당연히 없겠지만 네. 그래도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네. 저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1번은 절대 못 찍는다라는 그런 뭐 하드코어 네. 그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보면 또 이해는 돼요. 그쪽에도 당연히 그런 그렇죠. 연령대의 네.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것 같고. 네. 정의당도 뭐 10%씩은 나오는데, 꾸준히. 아, 뭐, 정당 하나 날려버린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니까, 다 그분. 그분. 작품이었을 것 같고, 참 암담하네요. 전쟁이 나도 그분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은 거냐. 그러니까 너무 이거. 그 사람이 뭐, 그, 국방 안보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분위기 봐서 분위기 봐서 그냥 한판 해 그러면 네, 한판, 안에서 그냥 한판 해 그냥 그럴까봐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뭐 옹호해주고 뭐 불쌍하다는 그냥 프레임 씌워가지고 네. 지켜주고 뭐 이런 아, 뭐 큰일이에요. 뭐 끝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도 JTBC가 지금 뭐 파일을 뭐 200개인가 뭐 쥐고 있다고 하니까. 네. 검찰은 TV 조선도 같이 선전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안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에 바뀔 거라는 걸 뭔가 확신이 네.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TV 조선이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만약에 정권 안 바뀌면 어떻게 수습할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사활을 걸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지지율이 지금 10%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제3지대 뭐 이러면서 그 좀 복병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진보 쪽에서 좀 진보 정권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 TV 조선을 얼마 전에 봤어요. JTBC 저도 특정 다음 날 네. 저는 그 자리를 본 적이 없는데. JTBC 특종 한 다음 날 TV 조선에서 우리 특종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엄청 홍보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봤는데 그날 이제 그 박근혜 씨 의상 그 최순실 그 골라주는 의상실을 그 네. 몰카 같은 찍은 거 네. 그거를 거기서 틀어줬거든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옛날에 찍은 거잖아요.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영상이 되게 그 자리에서 그 아나운서가 진짜 많은데 일부분만 저희가 얘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걔네들 그 정보력이나.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래서 뭐 별의별 게 다. 뭐 별의별 걸 다 쥐고 있겠죠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그래서 최순실 출국 전에 나온 그 인터뷰 시도한 영상도 있고 네. 그게 그날인데 그날 아침에 다 공개가 됐는데 딱 자기 필요에 맞춰서 깔 거 까고 이런 것들 보면 네, 되게 무섭기도 하고요. 진짜 치고 나오고 이런 게 진짜 치밀한 것 같아요. 네, 좀 그 TV 조선은 그 뭐. 강적들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은 또 표창원이나 이렇게 패널들이 괜찮을 네, 때 네. 가끔 보는 거 빼고는 전혀 보진 않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짧게 이렇게 끊어서 올라온 네. 동영상들이 있어서 아, 골라보긴 네. 하는데, 이제, 뭐, 재밌는 것들 많이 보여주니까. 근데 네. 그,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좀, 굉장히 보기 싫은 앵커가 있어요. 거기서 소리 또 빽빽 지르는 그,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도. 네. 예, 아, 그분 때문에 저는 아. 별로. 아, 오늘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오늘이요? 예, 오늘 그 시사탑한가, 뭐, 그, 제가 구독해보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짤막한 그 동영상 올라왔는데, 그 이용식이라고 교수 있잖아요. 네. 건국대. 네. 그 백남기 씨 그 관련해서 네. 물태풍 맞아도 네. 뼈 안 부러지고. 그 맞겠다고 하신 그 빨간, 예, 그 비 맞았나요? 그때 맞겠다고. 그래서 왜 안 맞았는지 자기가 네. 나와서 오늘 설명을 아, 하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물대포 맞아야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유족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네. 아니,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실험해 보이겠다고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 맞아 보이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마 진중권 씨랑 둘이서 네. 그 언쟁이 붙어서 아, 네. 어 그래 한번 해보자. 내 뭐 네 말이 맞으면 내 말이 맞으면 뭐 하면서 이렇게 내기식으로 했는데 뭐 진중권 씨가 빠져서 아. 내가 왜 굳이 할 필요가 아, 없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인 시위 중인데 지금 병원 앞에서 아 그래요? 두고 말하고 어우 막 요즘 김진태랑 둘이서 아주 아 왜 그런 인간들이 어 글쎄 학교에서도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교수가 아, 교수 자리를 글쎄 학생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뭐 자기 말로는 지지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고 아, 학교에 정말요? 지금 반대하는 그 학생들은 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거제도에서는 그렇죠. 김기춘 씨 아니었나요? 김기춘 씨가 거제도 출신인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많이 당선이 됐을 거예요. 예. 거제도랑 통영은 예. 그 TK 제외하고 1등일 걸요 아마. 그 지지도가? 예. 예. 아. 예. 지역주의 빨리 타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저희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지난주에 네. 저희 그 애들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데, 네. 제가 이제 스쿨버스가 오는 시간마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애들. 비가 팔아요? 데리고 오고 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어린 이제 둘째가 네. 자기 친구 이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길 밖에서. 근데 그 부르는 친구 이름이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아요. 그 같은 반 친구 이름인데 네. 이 동네 안 살거든요. 동생 제가, 그 둘째의 친 같은 반이요. 예. 네. 걔 이 동네 이사 왔을 리가 없는데 여기 왜 있지 걔가? 되게 이상했는데 네. 좀 그냥 잘못 본 줄 알고 네. 제 아들이 그래서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애들 다 집에 들여보냈는데 잠시 후에 어떤 꼬마애가 저희 집 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보니까 제 아들이 그거 보라고 제 친구라고 네.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냐고 여기 이 동네 사는 애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스쿨버스 그 루트가 바뀐 첫날이었어요. 월요일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 반대쪽으로 왔는데 이제는 아~ 그 루트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걔가 이제 착각을 한 거죠. 항상 자기가 제일 첫 번째 정거장에서 내리던 애인데 아~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첫 번째 내리니까 그 순서가 바뀐 예. 거죠. 정거장 그러면 그래서 그 방향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오는 게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항상 늘 먼저 내렸던 걸 기억하고 첫 번째 내리니까 예. 이번에 첫 번째 내린 건가요? 자기 집인 줄 알고 내렸는데 엉뚱한 데 아. 내린 거예요. 저희 동네. 그러니까 이건 막 우는 거죠. 그렇죠. 처음 보는데. 울어야죠. 예. 그러니까 아는 친구라고는 저희 아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알려줘야 되는데 부모 전화도 모르고 그래서 네. 학교에 전화를 할까 했는데 저 아들이 그 얘네 집 어딘지 안다. 아, 그래요? 내가 다행이네. 차에 태워서 네. 집에 태워다 주니까 거기서 그 이제 보호자가 뛰어나오면서 막 전화기 귀에다 대고서 전화 중이었나 봐. 학교 아니면 뭐 아, 그렇죠. 그 집에서 짧은 시간에 경찰에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 그렇죠. 전화기를 손에 들고서 막 거의 막 맨발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뛰어나와서 막 너무 고맙다고 막 뭐 정말 뭐 이상가 좀 상봉하는 것처럼 네. 막 그랬는데 네. 아, 정말 저희 애가 타도 뭐 스쿨버스에서 내려야 될 애가 안 내리면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내려주고 집에 오니까 그제서야 그 스쿨버스가 저희 그 골목 안을 돌고 있더라고요. 애를 찾느라고 연락을 받았나 봐요. 스쿨버스 운전사가. 아. 그래서 스쿨버스를 몰고 이제 동네 동네를 좀 다니는 거예요. 애가 버스가요. 빈 예. 버스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운전사 책임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누가 어디서 내리고 자기는 그냥 뭐 딱딱 세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보통 체크하지 않나요, 운전사?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못했으니까. 네. 학교가 거의 뭐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죠. 이거 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좀 근데 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다행히 무사히 이제 집을 알고 있어서 차로 태워다 줬는데 부모가 왔더라고요 그날 밤에 꽃 집으로요? 차를 사가지고 아. 너무 고맙다고 아. 그러면서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겠더라고요. 뭐 만약에 루트가 바뀌거나 그러면 항상 창밖으로 동네 이제 확인하고 내려라 예, 그런 네. 거 해야 되고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그 아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없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들어가 버리고 걔가 뭐 정말 싹 들었으면 보지 못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혼자서 혼자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저희 동네가 아시다시피 이제 좀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뭐 울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개 끌고 산책 다니는 분들 그래도 간간이 계시니까 저희 동네에서 네. 그분들이 이제 발견해서 어떻게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 수습을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뭐 불과 뭐 한 10분 만에 다행히 해결된 문제지만 네.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그 10분 동안 별의별 상상 다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납치됐을 수, 유괴됐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을 수 있는 거고. 그랬을 텐데, 그 심정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5살 때쯤? 네. 저랑 저희 엄마랑 둘이서, 저희 외갓집이 부산이었는데, 외갓집을 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 이제 시내에서 이제 그 집을 가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됐었는데 저랑 저희 엄마랑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5살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기 앞에 있는 버스에 엄마가 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가서 탔죠. 네. 탔는데 버스에 올라가고 나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버스는 출발했고 예. 예. 그래서 울었죠. 예. 엄마가 없으니까. 그렇죠. 엄마가 탔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승객들이랑 운전사 아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어디 파출소에 데려갔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출소 다행히 제가 그때 5살이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 이름은 알고. 주소는 네.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왜 할머니 집에 가고 있었는데 버스를 탔는데 이런 얘기를 다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솔직히 그거 가지고 못 찾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네. 못 찾잖아요. 실종 신고라도 들어와야지 찾죠.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셨어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요? 거기가 저희 외갓집 근처였나 봐요. 아 예. 다행히 그 버스 가는 코스가 비슷하니까 노선이 비슷하면 네. 그래서 가는 길에 내려줘 좀 내가 마침 이제 그 관할 동네였나 봐요. 그래서 네. 외할머니가 저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신고를 하러 오신 거죠. 예, 예. 신고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왔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거는요. 저 어렸을 때 아무리 어려도 네.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나이에서 제일 무서운 게 다른 게 아니라 길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린 거거든요. 네. 특히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니까. 밖에서. 그거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만 돼도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그러니까요. 아직 뭐 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한테는 정말 그거는 정신적 충격이.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도 전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저는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을. 네. 근데 부모님이 아직도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때 저는 뭐 롯데 뭐 백화점에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그때 뭐 선물 사러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렇죠. 하잖아요. 연말 연시는 바글바글 하죠. 정확하게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크리스마스 날에 갔으니까. 네. 막 장난감 그쪽은 뭐 발들, 제가 한 1학년 때인데도,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뇌리에 남았겠어요, 제가. 근데, 그때 선물을 사러 왔고, 전 이제 골라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선물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 너무 좋으니까 고를 것도 많고 해서 너무 이제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잊어버리셨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딱 0.1초 만에 패닉이 와요. 그 나이에서는. 그러니까요. 뭐 상황 파악이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둘러봤을 때 사람 많은 데서 공공장소에서 부모님이 안 보이면 이게 잠깐 뭐.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오실 거야. 뭐, 하여튼,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에서는. 그러니까 울어버려. 그냥 안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패닉을 하는데. 네, 맞아요. 저도 그 자리에서 그냥 패닉을 했는데,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 반응을 보려고 장난을 치려고. 장난치신 거예요? 뒤에서. 네. 막 웃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뒤에서 보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그때 그, 완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패닉한 상황은 배신감 들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짧은 순간, 네. 뭐 불과 몇 초잖아요. 네. 뭐 원망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그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게 그때 그 분위기, 사람 많았던 분위기에서 막 신나게 들뜬 기분으로 막 장난감 막 이런 거 고르고 네, 그렇죠. 있던 상황, 그리고 부모님이 안 보여서 패닉한 그 상황은 그리고. 잠시 후에 부모님 막 웃으면서 그냥 너 반응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면서 오시는 네. 그 상황이 아직도 되게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 이상 뭐 집에 화재가 나고 뭐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아이가 아까 되게 얼마나 그 순간 얼마나 놀랬을지 네. 그게 되게 상상이 가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날 좀 애들한테 교육 좀 단단히 시켰고 운전사도 좀 작년하고 좀 바뀐 사람이던데 좀 불만이 애들 아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다지 나이스하지 않다고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번 일도 있고 해서 좀 교육 좀 확실히 좀 시켜서 아 모르겠어요 좀. 그 사람도 많이 놀랬을 텐데 자기 때문에 또 큰일 치를 뻔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잊어버렸으면 정말 큰일이죠. 아, 저희 사는 런던에서 연쇄살인이 벌어졌어요. 놀랍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거 진짜 뉴스에서만 보던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 런던하고 우드스탁 장기 요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그 환자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네. 그분들한테 독극물을 주입해서 8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건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좀 입이 가벼워서 여기저기 좀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그걸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예, 거의 뭐 그런 분위기더라 좀 보니까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이런 일을 벌였던 자체가 벌써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예, 그렇죠. 이게 20년 동안 간호사를 또 해왔다고 하고 그런데 네 아무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돼서 다행이에요. 더 피해자가 더 늘기 전에 근데 뭐 딱 이 런던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많이 놀랐고 요 며칠은 거의 뭐 이 얘기뿐이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그 얘긴데 여기 런던 여기에서는 지금, 예. 예, 여기서는 가장 진짜 큰 사건이니까요. 네. 그냥 일반적인 살인도 아니고 이건 완전 계획된 이건 뭐 힘없는 노인들 그냥 병상에 누워서 이거 뭐 막을 수도 없잖아요. 이건 뭐 그렇죠. 누가 그걸 예. 그렇게 투약해서 죽이는 거를 어떻게. 아직까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뭐, 수사에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뭐 몇 달에 한 번씩은, 뭐, 그 1년에 한 뭐, 많으면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스케일은 아니더라도. 살인사건? 아니, 뭐,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이게 좀 큰 이슈가 되는. 이벤트 같은 어떤 예, 사건이요. 지난번에 네. 그 시장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네. 뭐, 그, 이제 한인의 그, 얼마 전에 그 판결 났던 그 네. 아동학대 네. 사건? 네. 이런 것들이, 진짜 굵직한 사건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죠.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은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은,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 사는 동네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확실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좀 사건도 늘어나는 게 확실히 보여. 못 느끼시나요?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겠다. 저는 여기 오래 살아서 네. 이 길이 막히는 게 네. 이 러시아워 외 시간에 길 막히는 거 있잖아요. 뭐 네. 공사도 안 하는데 네. 예, 체감을 하죠. 불과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확실히 사람 차가 늘긴 했구나. 아. 유입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늘었구나라는 걸 새삼 느껴요. 차 막히는 걸 보면 정말 어딜 가나 뻥뻥 뚫리던 데인데 네. 도로 확장하지 않아도 네. 요즘에는 확장시켜도 계속 밀리니까 그럼 여기도 예. 길을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확실히 그 좀 이 런던이 이제 메트로 런던이라고 해서 런던, 세인트 토마스 그리고 람베스 네. 이게 통합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네. 토론토처럼 그 위성 도시를 과 광역 예 런던. 그래서 예. 하나의 런던으로 네. 그게 왜 추진되다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추진하기는 조금 역부족 아닌가요? 아, 좀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좀 개발도 하고 이제 분산도 좀 시키고 지금 런던이 지금 새로 유입되는 그 인구가 계속 많죠. 북쪽과 서쪽에 네. 아무래도 그 선호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니까 이쪽에 차가 엄청 또 많이 밀리고 물론 상권은 또 살고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너무 너무 복잡해졌어요. 실제로 그 퇴근 시간에 다운타운 가는 길에는 정말 차가 많아서 차가 네. 오늘 그냥 서 있어요 계속 쭉. 러시아워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버스도 거의 뭐 여기 시간표대로 네. 운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니까 버스가 약간씩 딜레이 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네. 버스를 좀 몇 번 타고 다니는데 그 약속한 시간보다 한 1, 2분씩 계속 늦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보통 한 5시 반에 퇴근하는데 예. 아, 제일 막힐 시간 아닌가요? 아니요. 5시 반에 퇴근하는데 예. 가끔 가다 5시 퇴근할 때가 있거든요. 5시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9 to 5니까 딱 그때 걸려서 확실히 아 근데 요즘은 러시아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막히니까. 저야 이제 밖으로 차를 몰고 다닐 그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다니다 보면 정말 안 막힐 시간 있잖아요. 낮 시간. 네. 그런데도 막혀요. 예, 좀. 계속 도로를 새로 깔았는데 더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이 그런데 쓰이는 걸 원치는 않는데, 좀 다른데 좀. 그리고 뭐, 이런 통계는 굉장히 많지만, 또 하나 뭐, 지난주에 올라온 게, 이제, 세계 최대 여행 안내서 출판사인, 론리 플래닛. 지난 출판사가 네. 2017년 왜 꼭 2017년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꼭 한번 찾아봐야 하는 관광 명소 1위로 캐나다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뭐 수백 곳의 뭐 국립공원, 주립공원, 뭐 도립공원이 있고 네. 내년이 캐나다 건국 150주년이라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관련 행사도 많고 하니까 캐나다 데이 굳이 2017년을 꼭 집어서 1위 올렸는데. 네. 아, 내년에 가장 이벤트가 가장 흥한 나라인가요, 여기가? 예, 근데 그, 뭐, 기분 좋은 일이죠. 뭐, 뭐라도 1위에 오르면. 그렇죠. 근데 3위는 이제, 핀란드. 핀란드는 저도 무척 가보고 싶은데. 아.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 핀란드 작가가 쓴, 이제 핀란드가 배경인 책인데, 작업하면서 보니까, 그 배경 묘사 읽어보면 네. 되게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 북유럽 쪽은 되게 가보고 싶어요. 좀 뭐 스웨덴, 뭐 덴마크 그쪽, 노르웨이. 네. 저도 한번은 구경 가보고 싶어요. 예, 여행으로는 꼭 가보고 싶고, 특이한 게 2위가 콜롬비아인데. 정말 특이하네요. 마약 투어인가요? 네. 네, 뭐 아무튼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2위로 콜롬비아가 뽑히고 3위가 핀란드 이렇게 뽑혔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신뢰도가 좀 의심이 가는 약간. 그리고 단신 몇 개 소개드리면 그 국세청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네. 뭐 이런 게 한국에 많은데 캐나다에도 있더라고요. 예, 저 안 해보셨어요? 저도 받았어요. 전화 이메일도 오고 전화도 오고. 아, 이메일은 못 받아봤는데 저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 국세청인데 네. 저는 이제 일단 걸려오는 전화가 이제 발신자 보고서 모르는 네. 번호는 안 받아요. 근데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그 국세청 번호가 떠요. 실제로 국세청 번호가 국세청이라고 이름이 뜬다고요? 이름도 뜨고요. 번호도 제가 확인해봤고 확인해보는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있죠. 예, 네,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요? 근데, 번호까지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이런 소식을 하도 보니까 네. 당연히 네. 뭐 저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사람이 메시지를 남겼는데 자기 이름 딱 얘기하고 뭔가 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네. 전화했다 뭐 그래서 보나마나 이거는 보이스피싱? 예 피싱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메시지를 지워버렸어요. 네. 그냥 며칠 있다 보니까 서면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 공식. 네. 근데 그것도, 캐나다 봉투에.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못 믿었더라고요.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이게 몇 년 전부터 네. 좀 경찰에서도 좀 주의하라고 당부 네. 많이 하고 해서.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이렇게 보고할 때 네. 이제 조금 이제 남들보다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네. 이제 좀 이게 뭐 필요한 서류가 좀 추가 서류가 있어서 네. 그래도 너무 못 믿어서 네. 이제 저희 회계사 분한테 네. 이런 서면이 와서 네. 보내드렸어요. 팩스로 토론토에 계시는 분이라서 네. 이제 그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다 보면 뭐 전문가니까 네. 이게 뭐 진짜다 아니다. 네. 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거 서류 보낼 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진짜였어요? 예, 예, 그냥, 그 전화 거신 그 분 성함 남겨놓은 거랑, 그 서면을 그 온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 진짜네. 아, 근데 의심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렇죠. 해야죠. 예, 의심은 예, 해봐야죠. 예. 회계사분이 맞다고 하니까, 예, 아무튼. 아무튼 이 나쁜 조직이 인도에서 검거가 됐다는데 그 이건 네. 재밌는 게 한국은 보통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는 인도에서 인도까지 인도에 콜센터가 많잖아요. 무슨 그리고 뭐 인도 회사들마다. 발음 그 인도 네. 쪽 발음 그런 네. 영어 발음인 네. 그런 전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걸까요? 진짜 우리가 한국에서 그 조선족이 보이스피싱하는 전화 있잖아요. 네. 고객님 뭐 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국세청 전화하면? 사칭이 아니라 국세청 비슷한 무슨 정부 기관 그쪽 전화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딱 이제 인도 사나이 어디입니다. 뭐 한마디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인도 발음으로 해서 이제 항상 저 이제 회계사한테 거쳐서 확인을 하려고요. 넘기시네. 그런 거 있으면 토론토에 있는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나 봐요. 네 그런데 일단 뭐 피싱인 경우는 전화해서 만약에 안 받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이러면 네. 그걸 끝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이제 문서로 공식 네. 문서로 보내오면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가한테 확인을 좀 받아보는. 아, 네. 그래서 저는 내 남일 같지가 않아서 이게 2014년부터 좀 기승을 부렸는데 피해자가 한 2,000명이고 이런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같이 전화를 받아본 그 사람들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예, 횟수도 그렇게 많겠죠. 예. 전화야 뭐. 한국에서는 이게 주로 이제 노인분들. 안 가리잖아요. 저도 많이 한국에서도 받아봤거든요. 저는 좀 젊은 분들이 한국에서 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 보면 아니 알만한 사람들이 이거 좀 노인분들이야 워낙 또 그런 쪽에서 얘기하면 또 혹하니까 근데 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넘어가는 게? 예. 저도 넘어가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예.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데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전 저는 이것도 한국 뉴스인데 네. 왜냐하면 캐나다 뉴스랑 좀 대비되는 게 있어서 네, 네. 요즘에 이제 여기 백신 접종 하잖아요. 네. 뭐 약국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는데 JTBC를 봤는데 마지막에 이 독감 얘기가 독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백신이 무료래요. 네. 근데 그 무료 백신도 없어가지고, 그 수가 모자라서 병원에, 병원에 가도록 맞으러 가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을 서너 군데를 뛰어 돌아다니고 알아보고, 결국에는 뭐 유료로 맞고, 근데 유료로 맞는 것도 뭐 약이 없고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제3세계도 아니고 왜 그렇죠? 한국에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예. 이 수요 예측이 잘 안 돼서 그 항상 공급을 원하는 것보다 그렇게 공급 맞춰서 나오지가 않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저도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왜 여긴 진짜 백신 남아도는데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안 맞으니까요. 네. 저는 이번에 꼭 맞으려고 하는데 저도 안 맞고 있는데 너무 그 부작용이나 그 뭐 속설일지 몰라도 SNS에서 많이 지금 들려오고 그 뭐 꽤 근거 있는 기사들 많이 링크가 되고 해서 보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안 맞기로 한 게 맞아도 효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효과가 전혀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 맞는 게 확률을 줄여주긴 하지만 네. 그 확률 자체를 이제 그 확률에 우리를 맡기기에는 부작용도 좀 크고요. 네, 그런 선택인 거죠. 그 사이에서 네. 선택을 하는 거죠. 부작용도 그게 꽤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어차피 그 제약회사가 네. 로비로 정부랑 같이 사실 그런 얘기가 많긴 한데 네. 근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 요즘에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한테 필요한 일절의 예방접종이나 병원의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또 문제가 예, 또 그거는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도까지는. 진짜 그건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반드시 어쨌든 그래서 뉴스를 봤는데 되게 신선한 왜냐하면 그 병원에 약이 없어서 약국 찾으러 다니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돈 내고 맞는 건데도 노인분들이 예, 노인분들이 할 수 없이 돈 내고 맞아야지 이러면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돈 내고 맞는데도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자리 맡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되게 그러네요. 그건 좀 흥미롭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맞을 네. 수 있잖아요, 진짜. 지금 그냥 옆에 있는 약국 가서 맞으면 되잖아요. 요즘 뭐 노인분들이야 뭐 검진 받을 것도 많고 이래저래 그냥 주치의 자주 만나러 가는데 그냥 만나러 가서 볼일 보고서 오는 길에 예, 그럼 맞고 오고 네. 하면 되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데 말이죠. 참, 그래서 되게 다른 화면이었어요. 되게. 그리고 그 좀 유사하게 관련해서 그 이제 쇼퍼스 드라그마트에서 대마초를 아. 판매를 하고 싶어서 그 허가를 받으려고 네. 지금 신청을 해놨다고 하는 거 이제 이 의료용 대마초가 정말 우리 삶에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느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의료용이잖아요. 의료용이죠. 예. 네. 의료용이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의료용도 있고 이제 그 레저용? 네, 그런 식으로 허가가 돼서 네. 만약에 팔리면 레저용으로 팔리면 대박이죠. 정말 그거는 그냥 일반 담배도 간접 흡연이 엄청 싫은데 네. 대마초는 뭐 대마초 간접 그건 정말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혹시 이런 거 근데 뭐 피거나 아니면 그 냄새를 많이 맡거나 아, 저는 이런 저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 네. 대마를 본 적도 없고요. 토론토에서는 그 저는 냄새를 잘 모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면은 아 이게 대마 냄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사람 이렇게 맡아보신 적은 없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 그건 모르는데 모르지만 뭔가를 맡고 집에 들어왔는데 몸이 나른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예. 네, 그걸 예. 노리는 거죠. 아 저는 아무튼 뭐 아 의료용 아, 그냥 병원에서만. 좀 처방해서 아 하긴 뭐 여기서는 병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다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의료용 대만 또 피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주사제인가 건가? 먹는지 피는 아, 피는 거겠죠? 아 정말요? 아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도 있어요. 런던에서 뭐 좀 오래된 건데 몇 년 전인데 아마 어떤 노인일 거예요. 어떤 노인이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와서 네.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뒷마당에 뒤뜰에서 대마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아, 본인은 전 주인이 그렇겠죠. 근데 그것도 뭐 많이 심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네. 조금 이렇게 텃밭처럼 네. 해놨는데 아, 저도 몰라요. 보면 뭐가 온지 네. 근데 그 노인도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아. 뒤에 심어져 있으면 뭐 그거 뭐 일일이 하나하나 예. 자세히 안 찾아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경찰이 어떻게 알고 왔죠? 모르겠어요. 뭐 아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래서 애꿎은 사람이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기 이렇게 뭐 가라지에서 키운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뭐 아예 그냥 뭐 베이스먼트나 이런 데서 키운다든가.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예. 미드에서도 아, 많이 나와요. 현실에는 나오고.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현실에는. 아, 당연히, 게... 당연히 있겠죠? 예. 예 있을 거예요. 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아무튼. 아, 항공요금 많이 낮아졌다. 이건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 예. 그리고 저는, 아,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하나 생겼는데 아 드라마는 아니고 그 킴스 컨비니언스라고 저번에 말씀도 하셨는데 재밌어요? 그 초반엔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전 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묘한 게 드라마로 재밌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배경이 한국 사람이 나오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트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보면 웃긴 거 있죠, 저. 약간, 이거 아니지만, 이거 아닌데, 이게, 여기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이런 거.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그 예를 들면 뭐냐면, 이번 주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거기 한국인 사촌이 있어요, 그 가족이. 네. 근데 거기 이제, 딸아이는 2세인데, 한국인 사촌은 영어를 잘 못하고 한국말을 잘 하는 네, 네. 한국 애인데, 이제, 한국 애들은 옷도 이상하게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딱 하고 나오는 게 일본 풍으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한국 애들은 이렇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이렇지 않은데 네. 여기서는 이제 뭐 일본 문화나 한국 문화 이렇게 구분이 크게 안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입혀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재밌던 거. 그런 면이 재밌어요. 그런 게. 저는 그런 게 나올까 봐 안 봐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게 그 저는 그렇게 그려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네. 한국에서 옷 입는 게 복장이 좀 튄다, 뭐 좀 네. 이상하다, 뭐 이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뭐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그 고증을 철저히 해서 네. 정말 뭐 우리 같은 시청자를 생각해서라도 딱 보면 아는 사람들 뭐가 맞다 아니다를 아는 사람들도 보는데 그런 고증 없이 왜 한동안 헐리우드에서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 한국 사람인 척하는 배우들 뭐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한국말 대사도 한국 사람처럼 안 치고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뭐 비하할 의도이든 아니든 아니면 좀 한국 사람들을 좀 희화시키려고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럼 아예 그냥 한국 사람을 써서 그 배역을 맡겨서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캐릭터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쓰는 거고 한국말 못하는 캐릭터면 교포를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옛날에 그 로스트에서도 뭐 거기 아, 그 아저씨요? 김윤진 씨가 나오긴 했지만 남편? 전본 적이 한 에피소드도 안 봤어요. 아, 근데 그래요? 워낙 그 문제가 된 거를 그 영화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뭐 한국도 아닌데 한국처럼 꾸며놓은 장면인데요.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세트를 꾸며놨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베트남 같은 약간, 예, 뭐 거의 그런 우리가 아는 베트남이 실제 베트남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너무 웃기잖아요. 느낌의, 예. 그래서 김윤진 씨나 딱 보시면 아실 텐데 왜 가만히 있었지? 저런 아. 것좀 지적해주고 아. 좀 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쁘게 그려지는 걸뭐 기분은 그게 썩 나쁘게 좋진 그려지는 건 않지만 아닌데, 아 근데 잘못 그려지는 거죠, 예. 나쁘게 그려져도 뭐 본인이 그렇게 그리고 싶다는 걸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전 네.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고증 정도는 철저히 해서 이제는 뭐 뭐가 중국이고 뭐가 일본이고 뭐가 한국이고 네. 다좀 그런 거는 있어. 좀 그래서 킴스 컨비니언스에 대해서는 요즘에 뭐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한국 네. 신문에 나오고 해서 계속 관심은 나오고, 그래서 있었는데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 그 배경이고. 근데 그 실제로 배우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전부 다요? 주, 그 가족은 아들 빼고는 다 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딸은 한국 사람이고, 아들은 중국계 배우가 한국인 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들 그 인재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죠. 한국 배우니까. 예. 왜냐면은 그 한국계 산드라 오도 여기 캐나다 네, 출신이고. 산드라우드 여기 출신이죠. 근데 그 배우들도 오래된 배우들이에요. 그 어때 아빠, 엄마 역을 하시는 한국말 대사 분들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안 그냥 나와요. 그리고 그 딸은 한국인이지만 배경이 2세라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한국 아이고, 아빠, 엄마도 거기 일단 영어 드라마니까 한국말이 많이 나오진 않죠. 근데 뭐 이런 감탄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서로 부르는 그 호칭이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예요. 그 고정관념이 네. 뭐 아직도 사실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뭐 한인들 하면 뭐 편의점 뭐 세탁소 이런 거 네. 운영하고 뭐 워낙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서 그게 정말 오래전에 미국의 ABC 방송사에서 네. 한국 딱 그런 한국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시트콤이 나왔어요. 그때는 마가렛 조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그 아, 유명한 코미디언 되게 한국계 비슷하네요, 지금 예, 딱 그거랑.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엄마로 나온 사람, 아빠로 나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중국계 배우. 예, 한국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네. 아 너무 싫더라고요 보니까 아 정말 아. 한국 배우도 써서 영어로 하든가 그 미국은 그래도 여기보단 또 배우들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그런 시트콤이 있었는데 뭐 시즌 뭐한 시즌은 갔나 싶은데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유사한 지금 네. 이 시트콤이랑 아 시트콤이 아니라 드라마인 거죠? 시트콤이죠. 아그막 짧은 20분짜리, 아 예. 일주일에 하나씩. 네 근데 참고로 그, Fresh off the boat라는 미드가 있는데, 미국 네 드라마인데, 그거는 대만계 가족의 이제 네 미국으로 넘어와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 아빠 배역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한국인 배우가 중국인 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배우는 한국 사람이에요. 혹시 유튜브에서 전설의 그 영화 보셨어요? 전 어떤 영화요? 제목은 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역대급 영상이 있는데 80년대 영화인가? 아무튼 좀 그런 영화예요. 근데 네. 이제 한국 배우들이 대거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작은 영화가 아니라 꽤 큰 영화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독이 거기서 이제 한국인들 캐릭터들이 한국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대본을 안 주고 저 그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세요. 예. 그 무협 영화인데 예 맞아요 그런 거. 그 할아버지 배우가 예. 감독이 한국말을 시키는데 대본을 안 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러면서 예. 하는 거 예,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게 가끔씩 보여요. 참, 할 말도 예, 없고, 뭐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예. 뭐, 외국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직접 모의를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예, 예, 이런 건데.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 한국에서도 이제 시장도 굉장히 큰데, 괜히 좀 밑보였다가는 한국 관객들한테 완전히 뭐 찍히면. 네. 굉장히 또 타격이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뭐 아 저는 아무튼 그래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보시나요? 아니요 저만 봐요. 예. 저희 아직까지는 저희 딸과 저를 TV를 그렇게 공유하진 않아요. 네. 한국 예능 빼고는 저희도요. 삼시세끼 이런 거 보여주면 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여주면 아, 되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 보면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 예, 맞아요. 뭐 사막에서 서, 뭐 네. 살아남기 뭐 이런 거니까요. 네. 뭐 사냥하고 뭐 네. 불 피우고 이런 거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건 진짜 뭐 애들 보여줘도 좀 뭐 특별히 네. 뭐 이렇게 뭐 문제될 건 없고. 그렇죠. 오히려 한국 말도 계속 접근해서 네, 네. 좋은 면이 있죠. TV가 되게 그런 순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프로그램 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은 이제 영어로 포켓몬 이런 거 보다가 이제는 이제 둘리 한국말 가르쳐 주려고 한국말 둘리요? 너무 좋아하는 거 둘리. 요즘에도요? 아 혹시 둘째 때문에 그러신가? 아니요 둘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첫째도 그렇고 왜냐면은 그 보니까 애들이 재밌을 만한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둘리가. 이게 한국말이니까 네. 막 보시면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하는데 뭐 영어 프로 보면서 다 이해하면서 막 재밌게 보고 웃으면서 보고 한국말도 또 똑같이 네. 다 이해하면서 보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뭐, 1부는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그 좀 그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예의상 네. 그 댓글 소개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두 개가 있었어요. 댓글이 지난주에. 있었나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늘 이제 올려 주시는 분들인데 네. 예. 댓글 1부 마지막에. 네. 댓글 소개를. LYHDJ001. 이분은 이제 안부 댓글 짧게 남겨주셨는데, 네. 짧게라도 뭐 잊지 않고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아시는 분 같아요. 개인적인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힌트를 주셨더라고요. 아, 예. 그냥 아이디만 적혀 있었으면 잘 몰랐을 텐데, 예, 예. 그 밑에 뭐 From Oz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힌트가 되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시면 제가 예, 예. 알아차렸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에이든님, 안부, 물어주셨고요. 이분은 이제 런던 이제 한인 교회나 뭐 이제 신앙 생활 네. 이런 이제 주제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었어요. 네. 뭐 언젠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이런 걸 한번 좀 다뤄보면 어떤지 제안을 하셨어요. 언젠간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 좀 해서 에이드님 제안하신 그 주제로 해보시고.